허브스 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고등교육 분야 국제화 발전 방안 정책 연구를 공모받습니다. 국내외 교육, 학술 연구기관 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4월 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한국품질재단의 2022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개발자 양성교육 과정 안내입니다.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 경기도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4월 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본교 2022학년도 1학기 공과대학 독서실 근로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인원은 7명으로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장학생 선발 시 이번 학기 등록금 50만 원이 감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상하이가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단계적인 봉쇄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500만 명의 대도시 상하이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으나 금융 허브를 지속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완전 봉쇄는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며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단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500명이 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한국의 기름값이 세계 평균보다 약 26%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리터당 1.33달러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이보다 25.9% 높은 1.68달러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집계 대상 세계 170개국 가운데 휘발유 값이 42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 서비스 기업들이 구글 안드로이드 인앱 결제 이용자 서비스 요금을 올립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구글이 최대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지침을 통보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해당 정책은 구글이 인앱 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모두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구글의 이 같은 조치는 일종의 인앱 결제 갑질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박지연,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